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이 각지 근로자들과 함께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을 기념했습니다.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이 이를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김종숙 평양제사공장, 국가과학원,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태천군 운흥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건설장, 농장들에 나가 명절을 맞는 노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과 절세 위인들의 태양상,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각지 일꾼들은 혁신자들을 만나 거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근로자들과 한데 어울려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 오락 경기를 하고 예술 소품 공연도 관람했습니다.